그래서 알았어 정답은 없던 걸 질문은 없는 걸 근데 그 아직도 모르는 이 표정 내 마음 다 흔들어 놓아 Yeah Everybody 모두 너에게 반했어 말도 안 돼 넌 반반반칙 긍정 아닌 부정도 아닌 말 자꾸 넌 말만 해 상해지 yeah 반칙 같은 너 Baby 반칙이 적지고 넘져 애매한 관계 우리 사이 뭐 또 왔냐 나랑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데 장난은 집어쳐 충분히 받아줬네 반칙이 쌓인 너 퇴직 당해진 나한테 꺼지면 돼 하고 꺼지면 돼 또 꺼지고 버리면 돼 나 쿨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너 뭔데 반칙인 건데 외로운 내 노란 얼굴 빨갛게 만들어버린 넌 이제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어 이런가 말 거면 내가 알지까지 모르는 이 표정 너란 여자 어렵다 정말 oh, Everybody 모두 너에게 반했어 말도 안 돼 넌 반반반칙 내가 너를 더 좋아하니까 그냥 져주는 걸 왜 자꾸 이용해 반칙 같은 너 Baby 반칙이 No.